무슨 상관이냐고? 하루하루 지나 알았어. 여기 이 자리에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지. 그렇게도 알았어. 나 그 자리에 그렇게 지금부터 네 오빠 그거 안 해. 네가 누굴 만나든 네가 뭘 하든 앞으로 상관 안 할게. 나를 찾아주길 바라며 원하는 대로 할게. 이제껏 내가 했던 대로 그것만이 내 맘이 가장 편하다고. 원하는 대로 할게. 그래서 내가 더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한다면 그렇게 내게 와주면 됐어. 이제 만족하니 그래 그렇게 안 했어. 세상 사람 모두 원하던 그 자리에 그렇게 남아. 그렇게 네가 원하던 거 이제는 네가 나를 찾아주길 바라며 원하는 대로 할게. 이제껏 내가 했던 대로 그것만이 내 맘이 가장 편하다고. 원하는 대로 할게. 그래서 내가 한다면 그렇게 내게 와봐. 원하는 대로 할게. 이제껏 내가 했던 대로 그것만이 내 맘이 가장 편한. 원하는 대로 할게. 그래서 내가 더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한다면 그렇게 내게 와주면.